들린 목소리에 닿는 멜로디 떨어지지 않아 너는 아직 내 속에 있어 낫지 않는 감기 같아 나를 이끈 숨소리 슬픈 표정의 거리 내가 너였던 날 네가 나였던 밤 시간들은 우리에게 취해 멈출 줄 몰랐던 날 가릴 줄 몰랐던 밤 지금과는 다른 너 여기까지인 거야 더는 갈 곳이 없어 너도 내게 할 말이 없어 전부 다 지웠죠 어설프게 그린 기억들 하나도 남김없이 oh yeah. 나를 이끈 숨소리 멍한 새벽에 내가 너였던 날 네가 나였던 밤 시간들은 우리에게 취해 멈출 줄 몰랐던 날 가릴 줄 몰랐던 밤 지금과는 다른 너와 나 다른 사람과 있는 날 보고 너는 가버렸어 스쳐가죠 내 속에 있는 너는 남아있어줘